우리나라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200일 전투에서 연일 성과가 이룩되고 있습니다. 속탄 공업성적으로 300여 개의 예비 채탄장이 마련되고 400여 대의 펌프가 설치 및 보수되었으며 무산광산융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철전광 생산을 두 배로 장성시켰습니다. 기계공업성 산하 각지 공장에서는 매일 생산 계획을 105%로 평양철도국에서는 종전보다 1.3배로 높이 세운 수송 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. 이팔 피날론 연합기업소에서는 주체 피날론 생산 계획을 매일 1.5배로 흥남비료 연합기업소에서는 일정 계획을 110% 이상으로 초과 완수하고 있습니다. 김칡수산사업소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오로 실적을 1.5배로 끌어올렸으며 수산성과 산하단위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고깃배의 요소척을 새롭게 건조했습니다.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노동계급은 매일 천생산 계획을 105%로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.